수의방역소 창립 70돌을 맞으며 전국 수의방역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9일과 10일 평양의 인민대학 습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발표회에는 전국 각지의 수의방역부문 과학자, 기술자들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수의방역사업과 집짐승 질병진단, 구제역 예방약 생산 등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이룩된 242억 원의 성과와 경험들이 소개됐습니다. 피막식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내놓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